있을 때쯤 눈치 없게 두들리는 그대 소식들 벗어나도 늘 제자리에 무질던 마지막도 길었던 세월도 다른 사랑도 다 소용없었죠 더 잘